동화 한국어 버전 꿀벌 마야의 모험. 먼 옛날 숲속 깊은 곳에는 나무에 매달린 벌집이 있었어요. 벌집 안에 있는 모두에겐 오늘이 중요한 하루였죠. 왜냐하면 오늘은 아기 벌들이 태어나는 날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너무 따가워. 여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꿀벌 마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둘러요. 다 데리고 나와요. 다들 그대로 있어. 그럼 네 이름은 마야? 마야. 잠깐, 왜 마야예요? 이름이 왜 필요하죠? 그게... 아가 벌들이 질문할 거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근데 뭐, 우린 모두 이름이 있단다. 남들이 우릴 부를 수 있게. 내가 이랬다고 해봐. 오이, 꿀벌! 어? 네! 어? 지금 나 불렀어요? 이젠 왜 이름이 필요한지 알겠어? 네! 왜냐하면 우린 다 똑같잖아요.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요. 그래, 아주 정확한 지적이야. 마야가 정말 제대로 봤는데? 모두 날 따라오렴. 밖으로 가자. 우와! 마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빛나는 황금 풍선 안에 있는 기분이었죠. 모든 꿀벌이 각자 할 일로 바빴어요. 몇몇은 분주히 벌집을 청소했고 몇몇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것에 꽃가루를 붓느라 바빴어요. 몇몇은 그냥 줄을 지어 걷고 있었죠. 자, 그럼 각자 할 일을 정해줄 거야. 벌집을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벌이야. 그리고 또 수집벌이 있고 일벌도 있단다. 왜 다들 이래야 해요? 대체 넌 어떤 벌이니? 벌은 질문하지 않아. 아우, 너무 뭐라 하지 마요, 줄리안. 아직 꼬마 벌이잖아요. 마야, 벌은 일을 해야 해. 일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혼란스럽고 쓸모없어질 테니까. 청소벌이 청소를 안 하면 벌집이 지저분해져. 수집벌이 화미를 수집하지 않으면. 화밀이 뭐예요? 꿀은 꽃에서 나오는 화밀이란 것으로 만든단다. 저기 봐, 보이니? 저들은 수집벌이야. 수집벌이 꽃에서 화밀을 가져오면 일벌이 이 화밀로 꿀을 만드는 거야. 수집벌이 꽃에서 화밀을 가져와요? 근데 꿀을 어디에 담아 옮겨요? 아우, 귀여운 꼬마 꿀벌 같으니. 당연히 꽃꿀 위에 담아오지. 우리 모두 갖고 있어. 아,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픈 거군요. 아니란다. 그건 또 다른 위야. 계속 질문하게 놔뒀다간 온종일 여기 갇혀 있을 거예요. 왜 종일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꿀벌들에게 일이 주어졌어요. 몇몇은 벌집 안을 청소하고 몇몇은 밖에서 마른 잎을 치웠고 몇몇은 꽃에서 화미를 수집했고 몇몇은 벌집을 지켰어요. 모두가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지만 마야는 예외였어요. 마야는 언제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봤죠. 모두가 손으로 벌집을 청소할 때 마야는 입으로 후 하고 불고는 일을 다 끝냈다고 했어요. 벌들이 줄 맞춰서 걸을 때면 왜 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나만 내 자리를 못 찾는다고 다들 걱정해요. 그래서 줄을 맞춰 걸을 수 있나 보려고요. 아저씨처럼요. 글쎄다, 내가 볼 땐 넌 완벽하게 잘못하고 있어. 하지만 아저씨는 아저씨고 저는 저잖아요. 어떻게 아저씨랑 똑같이 걸어요? 말해봐요.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걸을 수 있지. 잘 봐. 내가 뭘 하는 거야? 이 꼬마야,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넌 대체 어떤 벌이냐? 이런, 나만 뒤쳐졌어. 일벌인 카산드라와 심지어 여왕벌조차 마야를 위해 적합한 일을 찾지 못했어요. 마야는 모든 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잔뜩 질문만 했어요. 커다란 벌님, 머리에 쓴 게 뭐예요? 여왕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여왕 폐하. 마야, 말해보렴. 왜 우리가 정해준 곳에서 일하지 못하지? 글쎄요. 여기 있는 벌들은 다들 너무 바빠요. 다 이렇게 살죠. 일, 일, 일, 일! 그런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본 날은 행복했어요. 또 팔짝팔짝 날아올랐을 때 빙글빙글 돌 땐 좋았어요. 제 꿈은 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려고요. 세상에. 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꿈? 행복? 대체 넌 어떤 벌이지? 우리 벌들은 꿈을 안 꿔. 여왕페어, 제 잘못입니다. 마야는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어울릴 일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계속 밖에 나가겠다는 말만 해요. 어쩌면 바깥 일을 원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잘하지 않을까요? 밖에 내보내 수집을 시키면 어떨까요? 글쎄,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벌이라? 그런 벌은 처음이군. 게다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지요. 벌은 알에서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바로 정해지지. 하지만 우리 벌집에 도움이 된다면야. 그렇게 하도록. 나가서 화미를 수집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도록 해. 네, 여왕페아. 그래서 마야는 꽃에 관해서라면 빼놓지 않고 모든 걸 배웠어요. 그리곤 다른 벌떼들을 무리지어 다니도록 했죠. 절대 혼자선 비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벌을 조심하란 말도 잊지 않았죠. 말벌은 꿀벌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니까요. 말벌은 호시탐탐 꿀을 훔치고 꿀벌을 해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면 침을 쏘면 되잖아요. 말벌은 갈수록 영리해지고 있어. 우리를 공격할 땐 갑옷을 입고 오거든. 헬멧을 벗고 있을 때 목에 침을 쏘는 방법밖에 없어. 하지만 말벌에게 침을 쏜 꿀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말벌에게 들키지 않도록 절대 조심해야 해. 알겠지? 네, 조심할게요. 마야는 카산드라에게 인사를 하곤 무리와 함께 떠났어요. 벌집 밖으로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마야는 벌집을 벗어나자마자 입이 쩍 벌어졌어요. 나무랑 풀잎, 꽃까지 정말 아름다웠죠.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답다. 온종일 날아다닐 수 있겠어. 마야, 우린 일하러 나온 거야. 그냥 돌아다니려고 온 게 아니야. 절대 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 하지만 마야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첫 비행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너무 반짝인다. 미안, 누가 있는지 몰랐어. 안녕? 난 꿀벌 마야야. 넌 누구야? 너도 꿀벌 같은데? 우와, 넌 정말 예쁘게 생겼다. 잠깐, 지금 날 따라하는 거야? 너무 못됐어. 날 아프게 했어? 넌 진짜 예의가 없구나. 이런, 이게 누구실까? 꿀벌로 변장한 사람이잖아. 네? 변 뭐요? 변장! 그러니까 내 말은 넌 꿀벌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근데 난 꿀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또 얘도 꿀벌이에요. 하지만 아주 버릇없는 애예요. 그건 네가 반사돼 보이는 거야. 걔가 버릇없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한테 무례하게 군 거야. 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야. 사람처럼 말이야. 진짜라니까. 원래 사람은 괜한 고민거리를 만들거든. 어쨌든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마야예요. 꿀벌 마야. 나도 알아. 아까 네가 인사할 때 다 들었거든. 물속에 비친 네 모습한테. 아, 그렇군요. 실은 다른 벌들과 함께 환미를 따라왔다가 어머, 어떡해? 벌떼들 나만 빠져나오고 다 사라졌어요. 잠깐만, 벌떼물이랑 같이 다니다가 길을 잃었다고? 아니, 그러고도 네가 벌 맞아? 이제 어떡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가서 화미를 수집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저 너머에 가면 꿀이 가득한 꽃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든가.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메뚜기 아저씨, 고마워요. 내 이름은 하퍼야. 플립 하퍼. 그렇군요. 플립 하퍼, 고마워요. 마야는 최대한 많이 화미를 수집해서 벌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키가 훤칠한 나무와 덤불숲을 지났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 이따가 부지런히 날면 돼. 그런데 꼬마 마야가 꽃을 찾고 있을 때 이거 나야! 이거 나! 그럴 수야 없지, 이 꼬마 꿀벌아. 여왕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하시겠군. 뭐라고? 우리지! 여왕님께서 우리 때문에 행복하실 거야. 귀여운 꼬마 꿀벌을 찾았으니까. 이 바보야, 귀엽다고 하지 마! 우리한테는 원수나 다름없어! 그러네. 눈망울만 귀여운 못생긴 꿀벌! 그냥 가자! 말벌들은 마야를 작은 방에 가두었어요. 마야는 잔뜩 겁에 질려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난 어떡하지? 쉿! 비밀 계획이니까 이건 자네만 알아야 해. 있잖아, 내일 못된 꿀벌한테 따끔한 교훈을 가르쳐줄 거야. 그럼 빨간 펜도 챙길까? 뭐? 아니! 그런 가르침 말고! 내일 녀석들의 벌집을 공격한다고 준비나 해놔! 우리가 잡은 저 꿀벌은 어쩔 건데? 그건 내일 아침에 결정하도록 하자. 빨리 가자! 가서 보초 서는 걸 돕자! 말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마야가 듣고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안 돼! 우리 벌집을 공격하겠다고? 아니, 아직 포기하긴 일러. 우리 가족을 구해야만 해. 그날 밤, 마야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말벌을 어떻게 막지? 말벌들이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 침으로 목을 써야 하지만 싸울 때 말벌의 목에 침을 쏜 꿀벌은 지금까지 없었어. 바로 그거야! 해가 뜨자 말벌들이 마야가 갇힌 방으로 왔어요. 어이, 꼬마 꿀벌! 어라! 어디 갔지? 날 못생겼다고 한 대가야. 빨리 여왕님께 알려야 해. 마야는 최대한 빨리 자기 벌집으로 날아왔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여왕폐하께 말씀드렸죠. 오, 이런! 빨리 경비벌들에게 알려! 말벌의 공격에 대비해야 해! 이제 벌집은 방어할 준비가 됐어요. 말벌들이 날아오자 꿀벌들은 온 힘을 다해 공격했어요. 꿀벌들은 높이 날아올라 말벌들의 목에 침을 쏘았죠. 마야가 꿀벌들을 잘 가르쳤어요. 말벌들은 모두 몽롱한 채 혼란스러워했어요. 후퇴하라! 후퇴! 말벌들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꿀벌 만세! 우리가 이겼다! 유후! 말벌들아, 어디 가냐? 만세! 오 마야, 우리 모두 네 덕분에 살았구나. 고맙다. 오늘 우린 네 용기와 지혜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여긴 우리 집인거려. 집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 우리 마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래,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겠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일을 다른 꿀벌들에게 말해주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벌이 되라고 할래요. 개성 있는 벌? 네! 다들 그랬거든요. 넌 대체 어떤 벌이냐고. 뭐, 저는 나만의 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요. 저도 나만의 벌이 되고 싶어요. 어른들처럼 사는 건 따분해요. 전 나만의 벌이 될래요. 그래, 마야. 분명 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린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